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타이완국 국왕으로 즉위한 마하바지라 롱컨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것과 관련하여 23일 그로부터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게 봉의와 번영이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